공해 다시 내도 좋은 건데 바쁜 내 봄도 조용해 너 없는 아침 모든 게 허전해 어젠 괜히만 서운한 맘에 이별이 낫단 거짓말 내 맘 좀 알아달라 작은 투정이었는데 꿈나갔던 노래가 이워지고 꿈나갔던 하늘이 너무 아파 괜찮아질 거라 더 안아줄 거라 생각했어 지난 이야기